항일섭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대표단이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재해위험 감소에 관한 아시아 상급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29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